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요원구소 대변인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 역도가 그로부터의 출로를 우리에 대한 도발에서 찾으려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대변인은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대웅 권력 부패 사건인 박근혜 최순실 주문 사건이 터지고 점차 그 진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박근혜 역도는 도는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역도가 현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우리에 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에서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변인은 저들의 반인민적 반민족적 악정으로 파국적 국면에 처할 때마다 반공화국 대결과 전쟁 소동으로 세인의 눈길을 딴 데로 돌려보려 하는 것은 남조선 괴뢰들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최근 박근혜 역도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괴뢰들이 연일 상전인 미국과 마주앉아 북조선의 도발에 대하여 떠들면서 각양각색의 합동군사 연습을 벌려놓고 있는 것이나 핵탄두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미신쟁이 선무당이 뒷골방에서 꾸며낸 그 무슨 붕괴 시간표를 믿고 북남관계 전면 차단과 같은 극단적인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매달려온 박근혜 역도의 조사와 사면초가에 빠진 처지를 놓고 볼 때 이제 또 분별 없는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고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집권 후 지금까지 못된 짓만 골라가며 반공화국 책동에 광분해온 박근혜 패당의 죄악을 철저히 계산하고 있으며 만일 박근혜가 제 목숨을 살리려고 감히 도발을 걸어온다면 1100배의 보복으로 단호한 징벌을 가할 의지에 넘쳐있다고 강조했습니다.